김종숙 평양 제4공장 노동자 합숙 준공식이 13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군인 건설자들,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조선노동당의 은종 속에 김종숙 평양 제4공장 노동자 합숙이 훌륭히 일도선 것은 공장 노동계급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노동계급의 크나큰 경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숙 평양 제4공장 노동자 합숙은 우리 노동계급을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으로 가장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육친의 종으로 따뜻히 보살펴주시는 경례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7층으로 된 합숙에는 노동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기에 침실,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 채용 및 오락실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날 김종숙 평양 제4공장 합숙생들은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축복을 받으며 합숙에 입사했습니다. 또한 이날 김종숙 평양 제4공장 노동자 합숙생들을 위한 연회가 진행됐습니다.